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of 유격하게 아껴 baby Yeah yeah Woo! La B Yup It's excellent baby 놀라워 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신 그녀의 듯해 보통 여잔 명함도 못 내밀고 끼리끼리 뭉쳐니 험담을 나누겠지 자 들어 주위에 늦게 눈물주의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주의 밤새로 뒤통수 한대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널 작품이라고 불러 난 바로 기절한 니들 석션 무작정 부담 주는 멍청이들 사이에 넌 빈틈없는 박스 다이어릿 for your 허세 능력 있어도 허세는 없는 그 성품과 적절한 볼륨감 I wanna hug and kiss it 주위에 늑대 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같이 외모지상 주위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릿속에 띵하고 어지러워 Jesu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날 작품이라고 불러 본인이 앞에 왔어 Oh, could you be my real love 정말 곱다고 와 누군가 다가와 말 걸면 너 미소만 던져줘 네 연락처는 안 돼 심부터 닫고 와 물러서 stop your talk Her, her, oh, baby I'm oh yes